봅니다. 그대 그려봅니다. 아련한 모습 되뇌이면서 불러봅니다. 아련한 추억 너무도 그리워하며 따뜻한 눈빛만 자꾸 떠올라서 못 견디게 그린 기억만 자꾸 생각나서 이제는 늦다고 말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. 남은 추억 하나로 널 그리며 살아가는 마음. 너무도 아파하면서 따뜻하던 눈빛만 자꾸 떠올라서 못 견디게 그린 기억만 자꾸 생각나서 이제는 늦다고 말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. 남은 추억 하나로 가는 날